다닐로 메디나 산체스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이 16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특사인 박창률 구바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석상에서 특사는 경연원 김정은 동지께서 다닐로 메디나 산체스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연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특사에게 부탁했습니다.